남조선 인터넷 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 정연맹 등 50여 개 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14일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민중총궐기투쟁을 선포했습니다.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박근혜 집권 4년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 이런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.